need a work like you really go none in the genie and so on a BG. Oh, let me see that thing, baby.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기다려왔던 그 시간이야. 나의 몸짓을 보면 네가 뭐 원하는 직감이 와. 주물게 살쪄 밤새도록 끝이고 나니까 네 눈빛 에너지에서 영원히 안기고 싶어. So baby girl, wake up, wake up, let's get it started. Stay up, stay up, gonna be on it. 가지마 나랑 힘겠지 나 리더 계속 baby 따라와. Star.